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세에 저엄한 공화국 영웅과 노동계급 증명원들의 상봉 모임이 26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증명일꾼들, 노동자들, 증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인 공화국 영웅 박인호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해에 불법 침입하여 정탐 행위를 감행하던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던 전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동계급과 증명원들이 준엄한 연대들마다의 혁명선열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적인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직청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